Yeah. Just stop acting like you didn't hear me or Yo, 서로 매번 듣는 둥 하는 둥 말을 돌려대 Girl, I know what's up on your mind Stop fucking and tell me I want you Baby, I want you Baby, I want you 너를 떠올릴 때마다 I got me singing Questioning answer 또 못하는 talk 괜히 모르는 척 해봐도 메모장 가득 찼어 몇 개 골랐던지 유도 질문에 피식어서 넘겨 보통 역은 내게 아니야 좀 문제진 나도 말이야 20개 넘어 21인데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Let me know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너는 why Must be something in your eyes 하루 종일 서로의 눈만 쳐다보다 시간이 가 들키지 않으려 자꾸 애쓰는 듯한 시선 정처 없이 돌아가고 번아웃로 바로 넘어가자면 살짝 답답해지 너의 같은 질문 몇 번의 불이지 딱 바로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날 보면 싹 다 잊어버린대 딱 말 나오고 넌 바로 또 당황한 표정을 보이네 왜 우려버 쉬지만은 않은 이 강의 느낌을 즐길래 Let me know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너는 why Must be something in your eyes 하루 종일 서로의 눈만 쳐다보다 시간이 가 Questioning answer 또 못하는 척 괜히 모르는 척 해봐도 I know you already know that I want you baby you know I need you 널 보면 네 눈에도 몰리는 In the summer new I'm asking you 널 보면 네 눈에도 몰리는 좋은 자세 new I'm asking you R.Q.N.A 뭘 어렵게 생각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해 You just look into my eyes and tell me what's on your mind 이 두 눈이 다 말해주잖아 Yeah, got me singing like More 어렵게 생각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해 When I look into your eyes you tell me what's on your mind I will kill